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직 지휘하신 보천도 전투 승리 88세 즈음에서 보천도 혁명전 적지로 답사자들의 대우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수백만 명의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보천도 혁명 전적기는 조국 진군 방침을 제시하시고 역사적인 보천도 전투를 승리로 조직 영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항일혁명 업적을 보여주는 혁명 전통 교양의 중요 거점입니다.